우리 교회는 대략 두 달에 한 번 정도 성찬식을 갖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서 성경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신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사람의 살을 먹고 또 사람의 피를 마신다는 그런 의미이겠습니까?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로마 사람들로부터 실제로 이런 오해를 받았답니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야만인들이 저 사람들이다 라고 비난을 했다 그래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그 박해를 피해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어서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더라, 소위 말하는 카더라 소문만 들었던 것이죠. 그 소문이 바로 예수라는 사람의 살을 먹고 예수라는 사람의 피를 마신다 하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실을 알지 못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소문은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야만인이다, 어떻게 사람을 피를 먹고 사람의 살을 먹을 수 있느냐, 기독교인들에 대한 혐오감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던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면 아마 이렇게 오해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성찬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표가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라.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거나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살을 찢기시면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쏟아내시면서 죽음에 이르셨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5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참 양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 음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참된 양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이 되고 참된 음료가 내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성찬식에서 먹는 빵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는 걸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찬식에 마시는 잔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사람이 먹는 음식이요 음료인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살을 상징하는 그 빵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우리의 음료가 되고 우리의 음식이 돼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또 우리에게 음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의 피, 곧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몸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무엇으로 확신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확신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내 몸을 부활시켜 주실 것이다. 무엇으로 확증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빵과 이 포도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몸의 부활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빵과 포도주가 그것을 확증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것이죠. 바로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빵과 포도주가 내게 증표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여러분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설교는 귀로 듣고 말로 전해지지만 이 성찬은 우리의 몸으로 맛보고 우리의 살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두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영생하는 생명의 피가 내 안에 있다.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변하지 않는 이 사실과 이 약속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56절을 보시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말씀하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달리 표현하면 동거한다는 거예요. 또 동행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동고동락한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 중에 살이요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살과 이 피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원히 살고 또 지금부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살과 피가 우리에게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예수님을 슬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도록 그런 복된 관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 무관심하고 하나님에게 떠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여러분이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이걸 확증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그 생명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구나. 이것을 성찬식에서 실제적인 예식으로 실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 예식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듯 서로 서로가 동행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동고동락하는 하늘 가족인 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정말 동고동락하는 진정한 친구를 찾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한때의 술 친구가 저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함께 동거하는 부부도 심지어 그럴 때가 있어요. 각박한 현실을 살면서 진정한 친구 한 사람 얻는 것이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 가수가 동행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사죠. 빈밤을 오가는 마음 어디로 가야만 하나, 어두움에 갈 곳 모르고 외로워 헤매는 미로,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세상도요, 함께 울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는 진정한 유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아픔과 내 고난을 아시면서 함께 울어주시는 자리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술 친구가 그러한 친구가 되어줄 거라고 기대하지만 그 친구도 때로는 배신합니다. 아니, 그 친구도 자신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내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는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요? 나를 결코 배신하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있을까요? 바로 성찬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겁니다. 결코 배신하지 않는 그런 진정한 친구,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진정한 친구, 심지어 고통과 죽음이라는 한계를 지닌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그 참된 생명과 영원한 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친구, 배신하지 않고 한결같은 그런 진정한 친구,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고 피를 흘리고 죽으면서까지 나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친구.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빵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내 마음이 찢기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을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이 빵을 통해서, 당신의 찢기신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빵을 먹으면서 그 빵의 맛을 느낄 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울고 계시다는 것을 그 빵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주를 볼 때 예수님의 쏟으신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금 내 삶이 내가 피를 토하는 듯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신다는 것을 당신께서 쏟으신 그 피를 통해서, 그 잔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음료를 마시며 맛을 느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 음료를 통해서 실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세상에 나와 동행해 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지라도 예수님만은 지금도 내 아픔과 고난을 아시고 나와 함께 울어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기쁨으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믿음의 길에, 이 소망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요, 그 살과 피를 힘입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57절을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힘을 얻어서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것처럼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제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그걸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성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러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원하실까? 어쩌면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구체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러신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애쓰고 또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그 마음을 주실 때마다 내가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드리고자 애쓰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아픔과 고난을 아시며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하실 그 일을,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빵을 먹고 이 피를, 이 잔을 이 마실 때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렇게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 정도로 나를 죽여서 가면서 그렇게까지 예수님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그리고 이웃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뷰라라는 중창단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 평화의 기도라는 찬양인데요. 이런 가사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 그것은 거창한 거라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집에서 우리 목장 모임을 하면서 목장 식구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평화의 도구인 것이죠. 내 몸을 내어주지는 못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 피를 먹고 그 빵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그러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예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때로는 서로 간에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간에 섭섭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왼수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용납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래서 피 흘리시고 그 몸이 찢기시고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나도 용서를 한번 해보고 나도 용납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내가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주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 그 사랑을 나누어 주려고 가진 것 없어도 그런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의 도구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뜻을 따라서 그 힘을 힘입어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샬롬을 확대한다는 것이 그런 것이죠. 말 한마디를 해도, 몸짓 하나를 해도 그 말을 통해서, 그 몸짓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나를 사용해 주시도록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이 예배당을 나가서, 아니 이 예배당 안에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인 것을 확인할 겁니다. 한 몸이라는 그 진리를 객관적으로 그렇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내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실감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행은 그저 이 공간에 같이 있다고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고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구체적인 길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희생이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때로는 책망이 필요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울어줄 고난을 바탕으로 슬픔도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 기뻐할 그러한 기쁨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서로서로가 그 풍성한 삶을 맛보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되었다, 하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동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고향지일교회가 진정한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이나요, 전도회나요, 각 부서가 그런 곳이 되도록 여러분이 힘쓰셔야 됩니다. 누가 알아서 그거 해주겠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안에 더 일찍, 더 구체적으로, 더 능력 있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도 진정한 동고동락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